I'm fading. 더 이상 널 감추지 않아도 돼. 내 몸에 밴 내 향기도 습관인 걸 알아. You know, you know, you know. 난 아직 널 원하긴 이른지. Let me love you. You are. Step back, lighting up on black.